걱정 같은 하루 손만 볼까 달아나 볼까 고민 고민해 까만 모자 속 뒤척였다 잡히는 것 오늘 같은 걸 하얀 토끼 나비둘기 that's the same 매일 내 맘속 flash 빛나던 rainbow 아무 색 없는 세계 지루해 네 손끝으로 바꿔줄래 발전 놓쳐 떳진할게 be okay Oh my god yes Say oh my god yes 칠해줘 가득 날 많은 색깔로 Oh my god yes Say oh my goodness 하루 종일 나 웃음이 나 가슴이 두근대도록 많은 색깔로 채워줘 발전 놓쳐 Something I like Changes 하루 종일 나 웃음이 나 가슴이 두근대도록 Happy ending 똑같은 결말 너 없는 나 So what I can do 별거 없는 레퍼토린 그만 그만해 난 걷고 싶어 like runway 더더했다 좀 달라 보일게 너에게 날 보여줄게 That's my heart 매일 내 맘속 flash 빛나던 rainbow 늘 같은 흑백 영화 지루해 네 손끝으로 바꿔줄래 발전 놓쳐 떳진 않게 be okay Oh my god yes Say oh my god yes 칠해줘 가득 날 많은 색깔로 Oh my god yes Say oh my goodness 하루 종일 나 웃음이 나 날 만난 그 순간부터 Good morning 눈 뜨는 아침마다 새로운 날이기 그대로 묻혀지기 싫어 빛을 잃은 내게 One, two Oh my god yes Say oh my god too 이대로 가득 더 많은 색깔로 똑같은 색 Say 남다른 색 모두 모두가 안달이 나 미치게 두근대도록 많은 색깔로 채워줘 발전 놓쳐 성장할래